날 따라와고 어떻게 두 손 가득히 리듬을 뿌려터 놓게 과거로 유배기 그때는 어땠니 동료 들은 거의 순수와 열정들의 목매치 힙합 금바지 청소된 거리 날지 시선은 나란 곳 타지 가는 듯날 알고 결국 동료들과 식구를 나누네 거리의 투데이의 턴팁을 열정의 소리를 막고 돌리네 힙합 아닌 힙합 음악 아닌 음악 일탈 아닌 일탈 시간은 흐른다 거리에서 거짓말로 옛사랑 말하지마 첫사랑의 열정을 잃은 망각의 동물아 즐거움의 가치 믿음을 버리지 말지 난 아직 기억 속에 그때를 기억하지 첫사랑 첫번째 한마음 너와 나 힙합이란 이름까지 수수와 열정을 우리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멈춤없이 같이 달릴 너와 나 두 손을 들고 모두 맘껏 뱉어와 내 삶이 바로 힙합 우리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멈춤없이 같이 달릴 너와 나 두 손을 들고 모두 맘껏 뱉어와 내 삶이 바로 힙합 사방의 펀치 내가 늘 꺾은 날 사방의 펀치 소문은 넘버원 펀치라인 다시 또 덤비 나는 너에게 던지 말 준비된 래퍼라며 보자는 뻗지만 두루루루루 나는 자세히 봤어 저기 부르픈 눈 그건 아닌 것 같아 온통 새까만 rhyme을 뱉다만 전날 밤 외담한 걸 들고 와도 괜찮아 닮은 걸 뱉지만 나는 뭐 괜찮아 난 쓴 걸 뱉지만 쓴 걸 뱉지 않아 변질된 단어로 빽빽히 채워진 빈칸 무슨 되는 인간 어디서 또 뱉긴 해봐 누가 말해 어떤 래퍼는 머리 가볐어 누가 뭐래 근데는 주머니가 폈어 치열한 전투에 또 이기고 졌어 때론 팔같은 rhyme에 다시 네 손을 폈어 기다렸던 시간들이 너를 찾아왔지만 너 바뀌면 또 다른 길로 달린 난 모두 끝났어 네가 숨을 고를 때도 흐름에 완전 내가 널 모를 때도 우리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멈춤없이 같이 달릴 너와 나 두 손을 들고 모두 맘껏 뱉어와 내 삶이 바로 hip-hop 우리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멈춤없이 같이 달릴 너와 나 두 손을 들고 모두 맘껏 뱉어봐 내 삶이 바로 hip-hop 내게 남은 힙합이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발이야 순간 삶이라 씹다 버린 껌이 아니라 훅 끼고 벗고 있는 두 팔이야 언제까지 힙합이 라리다리 라이트 파리야 담은 입은 열어주은 끝 없다 숨은 세상을 배우며 I get smarter 기쁨 있는 동시에 슬픔도 반 웃음과 함께 하지만 내 눈물 또한 이곳에 숨 쉬고 있어 내 심장을 포함해 bring positive vibe 자신을 도와 So what you got in here? You got any idea? 그 말발만 갖고는 어딜 가든 I feel That's the deal One more thing 때로는 따뜻한 가슴에 아주 강한 sex appeal Your cardio is getting really hot in here We need some more fresh air in this atmosphere Come on! Cardio slow and cardio revive again Anytime for your tattoos, not a fan We open hearted people with no gangsta friend So come rock with us, so let's all get here yeah. 우리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멈춤없이 같이 달릴 너와 나 두 손을 들고 모두 맘껏 뱉어봐 내 삶이 바로 hip-hop Shout it so and cardio revive again Anytime for your tattoos, not a fan We open hearted people with no gangsta friend So come rock with us, so let's all get here yeah. 우리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멈춤없이 같이 달릴 너와 나 두 손을 들고 모두 맘껏 뱉어봐 내 삶이 바로 hip-hop Slow I got it on 우리 삶의 끝까지 달릴 곳 열정을 품고 마이크를 잡은 손 우리 삶이 바로 hip-hop Shiny slow I got it on 우리 삶의 끝까지 달릴 곳 열정을 품고 마이크를 잡은 손 우리 삶이 바로 hip-hop